그러다 그녀의 모습이 뭔가 이상하게 돼버려 어쩌나 어쩌나 그녀는 너무나 아름다운데 그때 포니테일이마도 나를 바라봐주던 눈빛도 웃어줄 것 같던 표정도 그대로 바뀌지 않아도 돼 그 모습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내가 처음 만났던 그녀는 그대로 예뻐질 필요 없어요 아름다운데 화장 안 하려나 눈썹도 애기 같았던 그녀의 턱끝도 웃을 때 나오던 빗줄도 그대로 바뀌지 않아도 돼 그 모습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내가 처음 만났던 그녀는 너무 아름다웠던 그녀와 이대로 내게 처음 같았던 그 모습 그대로 예뻐질 필요 없는데 지금 짧은 머리란 말도 애길 바라봐주던 눈빛도 한숨 쉴 때 지는 주름도 핸드폰에 바쁜 속도 화장 못한 연한 입술도 웃을 때 보이는 작은 치아도 그래 내게 아름다웠던 그대로 바뀌지 않아도 돼 그 모습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내가 처음